얼굴이야 나의 두 손으로 호근이 가릴 수 있다지만 흐르는 눈물이야 그럴 수가 있나요. 그러니까 나의 두 눈을 감을 수밖에. 당신이 그리워 그리워 보고 싶은 마음은 호수만 한데 얼굴이야 나의 두 손으로 호근이 가릴 수 있다지만 흐르는 눈물이야 그럴 수가 있나요. 그러니까 나의 두 눈을 감을 수밖에. 보고픈 마음이야 그럴 수가 있나요. 그러니까 나의 두 눈을 감을 수밖에. 그러니까 나의 두 눈을 감을 수밖에. Thank you.